said, where you from? Soul City, ne aje. Ilua summon, jump out of them, my chain links on my baji. Mochi, my rap, but the latest gossip, nah, nah, nah, talking. I live with the gym, I never know. Yo no tengo teléfono. Damashin, carbon, sacolo. Tell me, momma, got air, con, uri, temen, ni, opa, bearful. Yeah, man, bon, higher temp, I'm on the gas, so, hachi, my name drop. Stop that, you got that? Mochi, got mochi, my name, no. Yo no tengo teléfono. Deci muaro muro banebo no hagin and down a lock. Kira mox neshgana look, I'm in the studio. No gonna charge them on. No tango telephono, nan jolteng non telontro. Pyongyang, good about the grefro. No banjum bogus the gate and back a gregro. Yeah, Peter was yana no your advice. Nigga, don't it that is her ma. Yeah, unit damn a nijo bit about bar, which you been a jay watch, cha cha. Yeah, you jimmy the main workout head, don't jimmy this prime time. Yeah, she got die up so it's hung one, no matter the zone I'm bad. Let's hop, borrow up, charity man, come jungle, could I put gong, gong, di. Charity, I go she put you. 자식들을 먼저 머리 통 내 전화 보러 부르 유 방당 윗배 수리 조리 풍부 전화 no no pussy ho 새끼야 never know 또 되물어봐도 절대 never know 돈 되보여 속 내더러워 그 주둥이 냄새도 안 받아 양보도 모르는 전화 내 연락처 아닌 거라 ho 시무든 블락들을 뻔한 결말 나와 버리 없다 fly She said where you from? South City 내 아들 일로 와서만 잡아도 돼 my chain links on my body Mochi my rap for the latest gossip, nah nah nah talking. I live with the gym, I never know. Yo no tengo teléfono. Damashin carbon sacolo. Tell me, momma got air con, uri temen, ni opa bearful. Yeah, man, bon higher temp. I'm on the gas, so hachi, my name drop. Stop that, you got that? Mochi con mochi, my never know. Yo no tengo teléfono. No tengo, got you chucho, balance tengo. Got a chicho, buy a chicho. No one need be one, I yeah, boy. Yo no tengo teléfono, but me tengo el episodes. Got chips, got dip, chile con queso. Señorita, dame un beso. I've been looking for mommy like you. 네 분 꽃이 이건 deja vu. 심장 뛰어 마침 kangaroo. Chippy, jump it, jump it, jump it. Bitch, try to take my style. And I jump now, we go wild. Days that be on that dial. I can't talk. Hey, hey. 모르는 numero de teléfono. 나는 아냐 cash nova. 근데 번호는 두어 개씩. 왜냐 아직도 추억에 이제 입만산 퇴물의 제시들은 그게 가장 쉽게 재끼는 법이라 배운 미식이라 새끼는 냉정한 세상 알려줄 건 없지. 내가 하나도 옆에서 뭐해 A 다 차려줄 건 없지. No, I don't know. 너랑 난 부재중 통화 정도의 사이 알아서 올라와 나도 못 도와줘 저 이상 He said where you from? South City 내 아들 일로 와서만 잡아도 돼 My chain links on my body 멋진 my rap for the latest gossip 난 안에 talking 알려버려지만 내 번호 Yo no tengo teléfono 다마신 컵은 새 걸로 더위 못 막아 에어컨 우리 때문에 네 오빠 배 아프 Yeah 매번 higher temp 방 어디 가서 하지 my name drop Stop that You got that? 묻힐 건 묻지마 내 번호 Yo no tengo teléfono 화장실 다녀왔다니까 못 받은 전화가 몇 종이 와 있는지 난 너를 몰라 해진 설명이 안 되지 그 번호가 뭔 번호인지 왜 말해봐 울려대는 건 전화기가 아냐 배 아파서 널 lay low 알람이 몇 개가 와 있지 일 하나 밀었을 뿐인데 lay low Whoa. Just stop this you got it, got it. 눈치 건 묻지만 내 번호 걘 또 내게로 와서 할 말 있다고 say 내 이름도 성도 나 필요 없어 하지만 정말로 원하는 게 하나 있어 앞뒤가 똑같은 내 번호 앞뒤가 다른 새끼들은 다 꺼지고 열중 셔 차려 꼰대 새끼를 다 엎드려 뻗치고 전화 걸어버려 걔네 벌어버려 그냥 털어버려 man 너네 걸어버려 무리 돈을 벌어 바지 늘어버려 She said where you from I said fuck you girl I'm done 둘러가서 네 친구들이랑 놀아 오지마 여기 I don't go 하지마 내 번호 You're not tango telephone Damn